New words and expressions. Nouns. 가수, 가수. 공원, 공원. 교수님, 교수님. 교통, 교통. 날, 날. 노래, 노래. 동안, 동안. 동양학, 동양학. 문화, 문화. 방학, 방학. 배우, 배우. 병원, 병원. 비, 비. 선수, 선수. 수영선수, 수영선수. 신문, 신문. 약속, 약속. 연구실, 연구실. 의사, 의사. 일, 일. 제 팔과, 제 팔과. 할머니, 할머니. 후, 후. Proper noun. 시드니 대학교, 시드니 대학교. Loan words. 댄서, 댄서. 택시, 택시. Verbs. 갖고, 갖고. 갖다, 가지다. 갖다, 가지다. 노래하는, 노래하는. 노래하다, 노래하다. 늦어서, 늦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갖고, 갖고. 갔다, 갔다. 가지다, 가지다. 노래하는, 노래하는. 노래하다, 노래하다. 늦어서, 늦어서. 늦다, 늦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다, 들어오다. 막혀서, 막혀서. 막히다, 막히다.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데. 비가 오다, 비가 오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하다. 시작하다. 시험을 보세요. 시험을 보세요. 시험을 보다. 시험을 보다. 운동하러. 운동하러. 운동하다. 운동하다. 이사합니다. 이사합니다. 이사하다. 이사하다. Adjectives. 불편해서. 불편해서. 불편하다. 불편하다. 빠르고. 빠르고. 빠르다. 빠르다. 신기하고. 신기하고. 신기하다. 신기하다. 쉽습니다. 쉽습니다. 쉽다. 쉽다. 아파서. 아파서. 아프다. 아프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죄송하다. 편해요. 편해요. 편하다. 편하다.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힘들다. 힘들다. Adverbs. 갑자기. 갑자기. 굉장히. 굉장히. 늦게. 늦게. 다. 다. 다음부터. 다음부터. 다음부터는. 다음부터는. 똑똑. 똑똑. 무척. 무척.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는. 앞으로는. 정말. 정말. 제일. 제일. 직접. 직접. Pronoun. 새. 새. Conjunction. 그렇지만. 그렇지만. 문화, 문화,